하고 싶지 않아. 널 원하는 내가 싫어. Oh yeah. 날 깨뜨리기 싫어. 이제 잡아줘 떨어지는 감싸는 넌 이해 못해. 상처받는 날 모른 척 하는데 눈을 감아도 나는 깨있네. 내게 말할 게 아직까진 없대. 혼자 걸을 땐 I get lonely. TV 볼 땐 외로움만 기억하네. 너로 인해 처음을 시작해. 너를 보내 항상 우울해. 매일 밤을 꿈속에서 살아. 그곳이라도 널 보길 원해. 뭐든지 말 좀 해봐. 해봐. 알아듣게 좀 해봐. 해봐.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아. 숨쉬게 해줘. 편해질래 이제. 이제 널 놓아줄게. 네 옆에 있던 내 모습들 나 이젠 잊어볼래.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놓치기 싫어. 모두 못하는 내가 싫어.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봐줘. 맞아 너에게는 이미 없어. 잊지 말아줘. 너가 그 누구와 만난다 해도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부탁해 잠깐의 기억이라도 되니까 네 맘속 어딘가에 나 남아있길. 꿈속에서 살아. 그곳이라도 널 보길 원해. 뭐든지 말 좀 해봐. 해봐. 알아듣게 좀 해봐. 해봐.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아. 숨쉬게 해줘. 편해질래 이제. 이제 널 놓아줄게. 네 옆에 있던 내 모습들 저 멀리 보내줄래. 기억해줄래. 낮출게. 생각나도 지우려 할래. Oh yeah. 기억해줄래. 내가 정말로 너를 많이 생각한단 걸.